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중국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원류 미국일까요? 아니면 제국주의의 요람인 구라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주체사상이 버티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요즘 북한 사회 정말 돈이면 다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죠. 심지어 사형수도 달러만 내면 풀어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달러가 수령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 우스개가 단지 우스개만은 아닌 진짜 사회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돈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돈으로 생명도 사고 재산도 사고 권력도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은 사실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있지만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죠. 죽은 생명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소리엘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188kHz, 1566kHz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 땅 끝까지 구석구석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양로원으로 전도를,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군요. 요양원으로 복음 전파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연세가 70에서 90, 뭐 100세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위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이제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주변에 전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북녘 땅에도 정말 많은 분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저 많은 분들에게 이 극동방송 이외에는 시원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구나. 더 많은 복음의 깃발이 교회가 그리고 말씀이 그곳에 닿아야겠구나라는 생각 요양원 가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통일,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함께 곱씹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거기는 사도들도 안 갔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끼리 로마 황제와 귀족들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미어진 겁니다. 미안한 겁니다. 지도자 없이 박해와서 탄압을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남한교회는 지금 부유해요. 교회차로 왔다 갔다 주일마다 좋은 음식 주고 모셔오고 모셔가. 100년 전에 처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100리길 200리길 걸어오면서 먹을 것 싸들고 사경에 참석했거든요. 무릎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지금 한국 남한교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게 빚진자예요. 그걸 갚으러 간 거죠. 그게 북한 선교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와 바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가을 개편 맞아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시간 북녘당 동포들을 위한 건강상식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코너로 꾸며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함께 방송 이끌어주실 귀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의사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한꿈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시간이라 상당히 뭐 마치고 면접 보러 오신 분들처럼 약간은 경직되어 계시지만 또 저희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뭐 초대 영성을 자랑하고 계시는 뭐 자랑이라는 표현은 좀 뭐 적합하진 않지만 탈북민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우리 임용석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또 오래 하셨죠, 목사님? 네, 좀 됐습니다. 네, 각 5년 정도 방송을 또 저희와 함께 하셨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우리 김지은 원장님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지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의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 다시 한의과 대학을 다니고 지금 한국에서 예,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의학이라고 하죠, 보통? 북에서는. 네,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국의 한의학에 속합니다. 네, 뭐 최고의 지성과 또 이제 북녘당의 어떤 의학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일어나 걸어라. 저희가 또 가을 개편 맞아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다짐도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뭐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건강 상식에 대한 부분은 예, 제가 북한에서 왔고 북한 동포들한테 건강 상식을 조금씩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편안하게 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좋은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또 감사드립니다. 왜 건강 코너에 목사님이 나오셨는가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영의 건강이라는 게 이제 북에서 뭐 방송 이렇게 주파수 돌리시다 우연히 들으시는 분들은 영의 건강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정신의 건강이라는 게 또 정말 이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또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자리에 모셨는데 방송에 앞서서 또 이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잘 관리하고 우리 영을 또 회복시킬 때 또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잘 인도함을 받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귀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또 앞으로 귀한 방송 끌어나갈 예정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럼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월 좀 물을 또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환절기예요, 환절기. 북녘에서도 환절기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네, 아무래도 예 주로 환절기란 표현을 봄에 한번 쓰고 가을에 한번 쓰고 이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뭐 북한 사람 체질이나 한국 사람, 대한민국, 남조선 체질이나 환절기에. 그럼요. 감기.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뭐, 산과들의 이렇게 단풍도 아름답고, 뭐 완전히 가을이 이제 완연해지긴 했습니다만. 가을철에 특별히 이 건강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 매 계절마다 사실은 건강관리는 좀 변하기 때문에 몸이 자연에 따라가기 때문에 매 계절마다 건강관리를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해 정말 더웠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 가을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하던 때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을이 왔고 가을이 되면 아무래도 여름보다 다른 부분이 봄 그 아침과 낮 아직 기온 차이가 굉장히 세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을 하게 되면 아, 좀 선선해지니까 편안해. 이제 특별히 건강관리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건강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때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건강 불균형이 오고 그것이 또 우리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주게 되거든요. 네. 변함없이 이 환절기 또 가을철에도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가을철이 가장 기본은 낮과 밤이 기온차가 심하다. 네. 이게 가을철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 거는 오히려 우리가 그 건강관리를 가을철에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지 않게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차에 맞게 아침과 저녁으로 내 몸을 잘 보호를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봄과 여름을 거쳐서 씨뿌렸던 그 곡물들이 마르고 연골고 무르익고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한의학적으로 가을은 조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 예, 조라는 거는 마를 조자 쓰거든요. 마를 예, 건조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몸이 그 자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의 계절이면 몸도 조하게 되고 마르게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건조해지는 몸을 보호하는 것 그것 또한 건강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를 이제 건조하다 할 때 그 조 네. 조한 기운이 이제 몸에도 함께 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수분 보충을 그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르면은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네. 피부 관리를 좀 우선시 해야 되는 겁니까? 가을에는? 당연히 물론 피부 관리도 가을철 건강 관리 중요한 부분이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피부 건조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이 몸이 한 60%, 70% 이상 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전해질 균형이 파탄되고요. 네. 전해질 균형이 파탄은 몸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까지 몸 상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물 보충 이런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수분 보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분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 바로 코예요. 코요? 예, 코는 원래 정상적으로 약간 촉촉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가 마르면 되게 답답하고 간질간질하고 자꾸 손가락 넣고 이렇게 코를 후비게 되거든요. 코 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코 안이 코 점막이 약간 촉촉하고 수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코 안에 있는 그 솜털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러한 솜털은 뭐 그 몸 밖에서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습하는 걸 막아주는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경우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코 안이 마른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습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몸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코와 관련된 병이다 하게 되면 감기입니다. 콧물이 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감기가 가장 먼저 몸에 올 수가 있고요. 누구나 쉽게 말하는 뭐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병이 감기로부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기를 오지 않게 방어하는 것, 그게 바로 코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많이 해서 코점막을 촉촉해 주는 것이 가을철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어렵죠? 잘 몰라서 네. 이제 요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 마시는 거 외에는 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수분 보충하게 되면 아무 말 마시는 것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수분 네. 그걸 보존하고 보충하고 그걸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몸에 들어온 수분을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예.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낮 시간에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아침 저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분명히 나올 때 겉옷을 입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낮에는 기온이 또 조금 올라가니까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게 되면 땀 나니까 수분이 촉촉했던 몸이 겉옷을 벗으면 증발하잖아요. 그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얇은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워도 아예 옷을 벗어버리는 것보다는 예, 완전히 이렇게 살갗을 드러내는 이런 옷을 입기보다는 안에 그 피부 속에 촉촉하게 배어진 그 수분을 더는 증발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얇은 옷을 반드시 안에다가 입는 것이 그래야 내 몸에 들어온 수분을 잘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희 지금 김지은 원장님, 임용석 목사님 모시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상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좀 하나 여쭤볼 만한 게 네. 우리가 이렇게 물 보충에 대해서 좀 2터를 하루에 마셔야 된다는 얘기 듣고 네. 의외로 아 이렇게 내가 물을 많이 먹나 하루에 이렇게 또 돌이켜 보기도 되는데. 네. 우리가 물 보충하는 건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것, 우리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의 어떤 건강 밸런스, 이 균형을 위해서 물을 마시듯이 네. 매일매일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잠언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적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참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묵상과 또 기도 생활이죠. 가장 기본이죠. 그러고 또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를 할 때, 말을 할 때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방송을 참 새벽에 나가는 방송이라서 네. 매일 듣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 우리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 방송에서 나오는 찬송과 말씀을 늘 듣는 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또 영혼의 마르지 않는 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네, 그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 복음을 비유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물도 많이 드시고요. 깨끗한 물 늘 잘 드시면서 가을적 육신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늘 기도와 묵상 생활을 통해서 정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절대불멸의 이 영혼의 건강도 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물에 대해 그 우리가 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조금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시다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인 다음부터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솔직히 네. 우리가 수분이 몸에 조금만 없어도 이렇게 갈증이 나서 계속 물 들이키면서 지금 앉아있는데 네. 예, 영적으로 우리가 예, 그렇게 갈급한 만큼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었고 네. 그 찾음이 또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예,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는 안정되고 위안받고 위로받고 이런 생활을 한 진짜 십수년을 넘게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수분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내가 얘기를 지금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겸하게 겸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혼의 수분 보충이라고도 아까 이제 뭐 네. 묵상이나 네, 말씀 네. 이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을철에 이 수분 보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에 네. 어떤 건강상의 뭐 균형을 네. 잃을 수가 있다든지 네. 뭐 바이러스 감염 네. 이런 이제 면역력의 문제를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영혼, 우리 정신에 만약에 네. 이 영혼의 수분 보충이라고 하죠. 기도나 네. 묵상이 네. 부족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딱,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알 겁니다.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가 말했을 때,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이상하게 그때는 말씀과 묵상과 찬양을 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었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안 됐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방음하게 무너질 때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쉽게 짜증을 내고요.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쉽게 낙심이 되고 또 불안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잘못되었구나 라고 아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만한 증상들이었습니다.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낙심이 된다거나 뭐 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어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부족할 때 네, 이런 부작용들이 네, 몸에서 영혼에서 일어난다는 것 네.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가을철 건강 관리 이야기 하면서 또 이렇게 영혼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네. 건강 관리 수분 보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저게 말씀했던 것은 피부 건강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우리 몸에서 온몸이 겉면은 모두 다 피부로 이루어졌고 몸에서 수분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피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은 바람이 불고 조금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몸의 피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주글주글거리고 마르고 가렵고 이렇게 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피부병도 많이 발생하고 하게 되면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또 짜증도 나거든요. 피부가 건조하고 이러면 예 이래저래하게 네. 정말 참 잘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가을에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그 피부의 신진대사도 약해지고 지방 분비도 적게 되고 이러니까 네. 우리가 그걸 보충을 하려면 우선 모 욕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자주 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면? 뭐 이전에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머리 감는 거는 3주에 한 번 감아도 된다 이렇게 배우긴 했었어요. 그래야 피부가 제대로 보존이 된다. 그때 이전 아주 지금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네. 대학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은 보게 되면 아침 저녁 하잖아요. 저도 아침 저녁 그렇죠. 하게 됐죠. 네. 근데 가을철에는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두피도 포함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모욕을 할 때 우리가 때밀이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빡빡 때를 민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분이 상하고 약간은 수분에 뭐가 덮여 있어야 몸에 안에 그 피부에 뭐가 덮여 있어야 몸 안에 있던 수분이 함부로 증발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그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가을은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는 계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이렇게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이 좋죠. 딱 좋은데 신앙에서는 또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런 네. 책망을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 하실 네. 때 네.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 네. 왜 이거 책망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라. 아멘이시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떠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정말 주님과 함께 뜨거운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시간은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식어버린다면 물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뜨겁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또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날씨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 구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서 도전 받으시고 또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환절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 또 이제 이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목회자분 모시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네. 영혼의 환절기, 네. 뭐 신앙의 면역이 좀 떨어지는 이런 뭐 시험 드는 상황들을 두 분 다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인간인지라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환절기가 있습니다. 극복의 비결을 영적인 부분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영혼의 환절기. 극복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스위스 정신과 의사 분이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 또 환절기에 있는 그런 힘드신 분들에게 치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정신과 의사가요? 네, 그렇죠. 약을 주지 아니하고 시편 23편을 같이 읽고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묵상할 때 그 지시한 대로 실천한 환자들이 많이 치유되었다고 하고 저도 역시 영적으로 그렇게 환절기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역시 주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천천히 읽을 때 저는 빨리 읽기보다는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또 행간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나가시면 금방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영적인 환절기에서 더욱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십니다. 천천히 읽을 때 깊은 묵상. 우리가 또 이 가을에 낙엽길을 걸을 때 그 걷는 걸음걸이가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걷는 그 느낌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정신없이 걷지는 않거든요. 아, 그 낙엽 밟을 때. 네, 그러네요. 아니, 사사가 그.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네. 환절기에 그 낙엽길을 걸을 때의 네. 느낌으로 우리가 네.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 이런 묵상의 시간을 그 낙엽을 밟는 걸음걸이의 느낌으로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환절기, 우리 육신의 건강은 수분 보충과 피부 관리로 극복해 나가시고 영적인 건강은 또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로서 덥지도 접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되지 마시고 뜨겁게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첫 시간인데 너무 느낌 좋아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어나 걸어라. 아니사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한국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정인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새벽을 깨우는 방송, 복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시편 72편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을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함께 하시기 전에 시편 72편 8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함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9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복을 구했습니다. 판단력, 지적, 정신적 축복을 구했습니다. 일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런 정신적인 복뿐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의 복을 구했습니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10절은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다. 솔로몬은 영적인 축복도 구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은 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와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왜 솔로몬은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복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놀라운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보장만 있다면 다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사람에게 막강한 힘과 영향을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일구의 왕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싸울 수 없을 정도의 부유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신과 세계의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싶은 듯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큰 힘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엄청난 축복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걸까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면 이런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 주시는 영향력을 가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기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축복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 축복을 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으로 받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으로서 그 정도 살면 됐지 뭘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더 구하고 필요로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기도의 동기를 알게 되면 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에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강포에서 구하느니. 17절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그 축복의 영향력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힘이 없고 약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인 자기를 통해 가난하고 비참한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전혀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건져주고 채워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눠주고 그 힘을 흘러보내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힘과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약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준 일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미룹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내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금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진짜 복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소망의 실상이고 증거가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소망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주여 나를